6.25727 반미 공동투쟁월간의 즈음에서 조선 사회단체들의 반미 집회와 미군의 범죄 행위를 폭로하는 사진 전시회가 25일 평양의 천리마문화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. 여기에는 조선평화옹호 전국민족위원회, 세계인민들과의 연대성 조선위원회, 조선아시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, 조선민주법률가협회, 조선반전평화의사협회 등 여러 단체의 책임일꾼들과 성원들, 평양시민들, 명예손님들이 참가했습니다. 반미집회에서는 지난 1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단체 연속회의 참가자들이 미합중국에 보낸 공개서한이 낭독된 후 토론들이 진행됐습니다. 반미 집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미군이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와 그 이후 남조선에서 감행한 학살 만행들과 범죄 행위들을 보여주는 사진들을 돌아보았습니다.